바람을 불며 가자 언덕을 넘어 송아지가 엄마 찾는 고개를 넘어 아가씨 그네 뛰는 정전나무 지나서 이 바람을 불며 가자 어서야 가자 아가씨 약꽃잎 향기를 풍기는 언덕을 넘어서 가자 노래하고 춤을 추자 청산 넘어 고개 넘어 언덕길을 달리자 노래하고 춤을 추고 노래하자 바람을 불며 가자 언덕을 넘어 호랑나비 춤을 추는 고개를 넘어 두 가슴 얼싸안고 속삭이는 첫사랑 이 바람을 불며 가자 어서야 가자 산새들이 쌍쌍 노래를 부르는 언덕을 넘어서 가자 언덕을 넘어 종소리가 들려오는 고개를 넘어 약수터 샘물에다 두 입술 적시며 이 바람을 불며 가자 어서야 가자 희망 넘친 깃발 하늘에 날리는 언덕을 넘어서 가자